사람은 주기적인 존재라고 생각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삶에 많은 주기들이 있는데 그 주기에 영향을 받고 산다는 것이죠. 짧게는 하루, 길게는 한 해를 주기로 삶의 패턴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기를 타지 않으려고 해도 낮밤이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깨어있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이 있어야 제대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또 추워지면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되고 더워지면 얇은 옷을 입어야 되고 이렇게 주기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주기적인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기가 하루, 계절, 또 한 해 이런 주기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처음 달력을 만들고 누가 동지며 춘분이며 추분이고 이런 것을 정하였을까요? 물론 사람들이 그것을 정했지만 사람들은 이 우주 혹은 이 세상의 패턴을 관찰하고 그것을 표시한 것뿐이고 이런 주기를 만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맹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께서 주기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기를 따라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기를 만들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질문해야 될 중요한 질문은 왜 만들었는가? 하늘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왜 우리는 이런 주기를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주기를 만드셨는가?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가장 많이 대두되는 단어들이 무엇입니까? 많이 듣게 되는 단어들,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뉴스나 혹은 신문이나 사람들 입에서 연말이 되면 많이 입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결산이라는 단어, 그리고 시작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연말, 연시, 뭐 결산, 시작 이 단어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주기의 끝에는 결산이 따르고 또 주기가 끝나면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생을 살면서 짧게는 하루, 길게는 한 해를 두고 결산을 하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저녁에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가 결산을 하고 또 새로운 해가 떠오르는 아침을 맞이하고 길게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올 한 해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제대로 되었는가 결산을 한번 해보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거예요. 송구영신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런 주기를 통해서 결산과 새로운 시작을 반복적으로 훈련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기를 타면서 결산, 새로운 시작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이 주기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기를 만드신 여러 가지 이유가 계시겠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인간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터득을 해가는 것이에요.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종말에는 결산이 있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가는 거예요. 하루를 마감하고 또 한 분기를 마감하고 계절을 마감하고 한 해를 마감할 때 결산하고 새로운 주기를 맞이하듯이 우리는 인생이 끝날 때에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끝에는 결산이 있고 심판이 있고 새로운 시작, 죽음 이후에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배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해를 무의미하게 보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올 한 해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다. 내 인생의 최종 결산이라는 마음으로 한 해를 결산해 보면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결산할 것인가? 우리가 이 결산과 관련해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누가 결산하는가, 이걸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자, 결산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결산합니까? 결산은 주인이 합니다. 결산은 보낸 자가 합니다. 결산은 일을 시킨 자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자이죠. 우리는 분명히 주님을, 예수님을 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그 종이 잘했나 못했나는 종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대신 예수님이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결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 근거하여 결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각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나름대로 잘했다. 나름대로 잘 살았다. 나름대로 착하다. 스스로 평가하지만 주님이 보시는 평가, 주님이 내리는 결산은 전혀 다른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성경의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스스로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부자교회, 부유한 교회,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갈 수 있겠죠. 완벽한 교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전혀 반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평가할 때에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그래도 잘 살았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착하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신앙이 있지. 스스로 평가하고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평가가 결산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타인의 평가로 결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타인이 칭찬해주면 잘한 줄 알고 기가 살고, 타인이 비난하고 욕하면 못한 줄 알고 기가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타인의 말이 곧 절대 기준인 것처럼 그렇게 타인의 말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타인의 말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을 수가 있지만 그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매우 작은 일이라. 이게 약간 해석이 어려울 수 있는데 쉬운 번역을 보면 신경 안 쓴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나한테는 그건 작은 일이다. 그리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바울 자신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아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바울은 이 영적인 결산의 비밀을 잘 알았어요. 나를 타인이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나를 판단하신다는 것. 주님이 어떻게 나를 판단하실까? 그걸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결산하실까요? 자, 2012년도 올해 여러분들을 결산합니다. 주님이 결산을 합니다. 여러분의 평가가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결산하실 때에 무엇을 평가하시는가? 오늘 이 본문의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종에게, 일꾼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주인이 달란트를 맡겨두고 멀리 갔다가 돌아와서 그 종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수님의 평가는 충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 비유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많이 남겨야 주인이 칭찬해 주실 것이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 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칭찬해 주셨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남긴 것을 문제 삼지 아니하고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지금 보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를 해서 다 말아먹어도 최선을 다했다면 충성한 겁니다. 주인은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결산의 근거는 결과가 아니에요. 충성이란 말 자체가 외적인 결과가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충성은 내가 뭔가를 충성해서 어떤 결과물을 많이 남겨야 충성했다 이게 아니라 결과와 상관없이 내 마음이 주인이 시킨 일에 최선을 다했느냐, 내적인 상태가 충성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국가에 충성하여서 전쟁에 나가 열심히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전쟁에서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군인을 충성하지 않은 군인이라고 합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국가에 충성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웠지만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은 피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그 군인은 충성하지 않은 군인입니까? 충성한 군인입니다. 충성을 오해하면 안 돼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내가 맡은 것에 최선을 다해서 전적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였는가. 이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모두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충성하고 싶어도 주신 것이 없는데요. 내가 뭔가 있어야 충성하죠.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머리가 뛰어나서 참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어떤 사람은 육체가 건강해서 참 교회 굳은 일을 할 때에 몸 쓰는 일들을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셔서 참 교회 힘들 때 물질을 좀 헌금을 하고, 그런데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충성하려고 해도 달란트 주신 것이 없어요 라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다섯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한 달란트든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차이는 있지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분명히 올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분명히 받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2012년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받았어요. 2012년을 받지 못한 수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12년이라는 귀한 시간을 받은 자들입니다. 1년이라는 이 달란트를 우리는 받았어요. 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가졌는데 그게 뭐 귀한 달란트냐, 그게 뭐 좋은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1년의 시간이 아니 하루가 필요해서 간절히 그 하루를 사모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단 1분만이라도 나에게 시간이 주어지면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은데 그 1분이 없어서 그냥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2012년 12달은 너무나 귀한 달란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청년들에게는 이 젊은이들에게 이 한 해라는 것은 금보다 더 귀한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그 이희돈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은 어느 정도 재력도 있고 뭐 세계 어디에 내어놔도 꿀리지 아니하는 명예,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고 지금은 거의 뭐 부를 것이 없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어쩌면 다 가진 분입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진 모든 것과 어떤 한 젊은이의 젊음과 바꾸자고 한다면 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바꾸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모든 시간들을 허비하고 했는데 그걸 다 가진 그분이 그걸 다 포기하고 젊음을 누군가가 나에게 준다면 그 시간을 다시 나에게 준다면 나는 두말하지 아니하고 바꾸겠다. 그만큼 젊음은 청년의 때는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한 해라는 것은 정말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런 금보다 귀한 한 해를 어떻게 보내었습니까? 주인 대신 주님께서 지금 충성이라는 두 글자로 여러분들을 평가하실 때에 2012년 마지막을 지나는 이 시점에서 2012년을 여러분들에게 다 주시고 이제 마지막에 2012년을 결산하실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두 글자로 결단할 때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을 것 같습니까? 이 충성이라는 글자로 여러분의 2012년을 한번 결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충성, 무엇에 대한 충성인가? 충성을 판단하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고 충성했냐 안 했냐를 판단하실까요? 옛날에 어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에게 자기가 없는 동안에 할 일을 적어주고 떠났다고 합시다. 자, 그렇다면 충성된 종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주인이 적어준 종이를 읽어야 하는 겁니다. 대충 근성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꼼꼼히 읽어봐야 되는 것이 가장 충성스러운 자의 첫 번째 할 일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적어준 할 일을 읽어보지도 않고 혹은 대충 읽어보고 자기 생각과 판단에 근거하여서 주인이 올 동안에 열심히 집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부서진 대문도 고치고 지붕도 고치고 쉬지 아니하고 주인이 올 때에 칭찬받기 위해서 땀 흘려 열심히 열심히 일들을 합니다. 이 종이 충성된 종입니까? 진짜로 충성된 종은 주인이 시킨 것이 무엇인지 먼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 우리가 충성했는지 불충했는지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이라는 지침서를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일로 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교회에 A라는 어떤 잘못된 문제가 제 눈에 보였어요. 그 문제를 놓고 고민하다가 제가 B라는 조치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한 주 동안 목회가 참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바울이 그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해서 한 수 가르쳐준 성경이 있습니다. 그걸 소위 목회서신이라고 그러는데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입니다.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 싶어서 디모데전후서를 쭉 읽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제가 고민하던 답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제가 성경을 보아왔지만 그런 구절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제가 고민하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이 그대로 성경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 A라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성경의 입장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해결책은 제가 생각했던 B가 아니었어요. 제 생각과 완전 반대의 해결책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한참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B라는 해결책으로 A의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전혀 다른 C의 B와 완전히 다른 C의 해결책을 내어놓고 있더라고. 말씀 앞에 충성했습니다. 내 생각은 내 판단은 B였지만 말씀이 C라고 하니까 하나님 믿고 말씀 믿고 C로 가기로 한 거예요. 말씀 앞에 충성. 우리가 한 해를 계산할 때에 충성이라는 잣대를 제거하고 결산을 하는데 그 충성의 한 껍질을 벗기고 들어가 보면 첫째는 주님이 명하신 말씀에 대해서 충실했는가? 주님이 주신 그 지침서에 대해서 내가 충실했는가? 지침서를 잘 읽고 정독을 했는가? 말씀에 대한 충성의 결산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충성했는가? 그러니까 첫 번째 충성의 점검은 뭐냐 그러면 주님이 주신 그 지침서를 내가 제대로 충성스럽게 읽었느냐? 알아려고 했느냐? 두 번째로는 그 말씀 속에 지침서 속에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행했느냐? 이 두 가지 결산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충성만 있었다면 결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말씀 없는 충성, 성경이 기준이 아닌 충성, 이런 충성은 괴를 잡습니다. 오늘 교회를 오기 얼마 전에 우리 한 청년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한국 대형 교회에 옳지 못한 모습을 보내왔어요. 쭉 읽어보았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구실을 못하고 세간 사람들 속에서 세상 유수 속에 불명예스럽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린 정신 차리자 이런 답장을 보내주었습니다. 충성한다고 하는데 성경의 기준이 아니고 자기 열심에 사로잡혀서 교회에서 각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교회는 그때부터 시끄러워지고 분열이 됩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성경 길라잡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사사시대에 보면 사사시대를 특징 짓는 말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가 21장까지 있는데 17장부터 21장까지 17, 18, 19, 20, 21 21장 중에서 5장을 할애해서 성경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의 그 죄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나라하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어떻게 되는가? 영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사회적인, 도덕적인 문제들이 어느 정도까지 타락하는가를 사사기 17장에서 21장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서 충성하는데 이게 교회를 잡는다는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은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성경의 기준에서 충성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에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말씀에 기준하지 않았는데 부응하고 세상적인 원리로 교회가 성장한다면 그것은 세상이 부러워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행했던 것처럼 내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것을 좀 봐라 그런 평가를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냉수 같은 종이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이스라엘에 추수할 때는 아주 더울 때라고 합니다. 그 더울 때 땀 흘려서 추수를 합니다. 일을 합니다. 얼마나 갈증이 일어나겠어요. 그때의 냉수 그것은 그 추수하는 자에게 너무너무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잠언 25장 13절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있는 게 추수하는 날에 냉수 같은 종이다. 어떤 자가 충성하는 종이 충성하는 종은 추수하는 날에 냉수 같은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옹달샘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추수하는 날에 시원한 냉수 같은 성도. 제가 이걸 실감하고 있어요, 요즘. 최근 운동을 하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마시는 그 물 한 잔. 전에 물맛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그런데 운동을 하고 한 시간 동안 운동을 하고 돌아와서 땀을 흘리고 마시는 그 물 한 잔은 정말 산의 진미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시원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충성은 바로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시원케 하는 냉수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기의 끝에는 결산과 시작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결산하면 부족하다면 다행히 새로운 한 해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해보고 내가 참 충성하지 못하였구나. 하나님께서 또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하여서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잘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새로운 시작이 없는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실수를 반복할 수 없는, 더 이상 불충했던 부분을 다시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 마지막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대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통하여 계속해서 결산과 새로운 시작의 훈련을 시키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 최후의 결산 때 반복이 없다는 겁니다. 이 주기를 통하여서 특별히 2012년 한 해를 보내고 2013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오늘 이 충성과 결산, 냉수 같은 종, 이 메시지의 의미를 잘 깨달았어. 2013년도에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회복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